무슨 일 있어? 심각해 보이는 표정. 너의 누가 괴롭혔어? 힘든 거 있음 얘기해줘. 어떡해, 나 속상해. 너 그러고 있을 때 걱정돼, 맘 아픈데. 널 어쩌면 좋을까? TV에서 봤는데 우울할 땐 안 낮추래. 거짓말같이 농담같이 근데 사실이래 글쎄. 그러니까 이리 와. 그렇게 빼지 말고 못 이긴 척 안겨. 기분이 좋아진대. 있잖아 이리 와, 안아줄게. 부끄러워하지마 바보 같아. 그냥 딱 15초 동안만 이러고 있어봐. 너도 속는다 치고 나 한 번만 믿어봐. 있잖아 이리 와, 안아줄게. 부끄러워하지마 바보 같아. 나 지금 안아주려고 팔 벌리고 있잖아. 민망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겨봐봐. 하면 허리 어깨 머리 아파. 어디 놀러 갈까? 근데 너무 바빠. 주말까진 아직 한참 남았네. Oh my god. 우울한 맘 꿀꿀한 밤. 누군가에게 기대고만 싶은데 왜 다들 기대만 거는 세상 속 내 품 속 안에 안겨. 아무 생각 없이 푹 잠들면 돼. TV에서 봤는데 우울할 땐 안 낮추래. 거짓말같이 농담같이 사실이래 글쎄. 그러니까 이리 와. 그렇게 빼지 말고 못 이긴 척 안겨. 기분이 좋아진대. 그러니까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봐. 이름만 이런 날 아직까지 모르겠니. 널 꼭 안고 싶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런 마음 이런 날 나 여기서도 팔 벌려 기다리잖아. 이리 와 내게 와 웃어봐. TV에서 봤는데